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세 처음에서 여러 나라 출판 보도물들이 특집하고 글을 게재했습니다. 라오스 신문들인 바테라오, 비엔티안 마이, 네팔 신문 아르판과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네팔 조선진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대양상을, 인디아 신문 월즈미러는 그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특집했으며, 미얀마 신문 더뉴 에이지, 수리아 신문 알바하스, 캄보자의 아카페 통신, 국가라디오 방송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도이치란드 반지연단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조선노동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협, 반제 자주 위협의 승리적 존재를 위한 길에 모든 것을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 생애에 대해서 전했습니다.